어제도 오늘도 우리들 사이를 고민해도 도무지 네 맘을 어떻게 답답해 알 수 없어. 넌 지금 뭐랄까 내 생각 안 할까. 톡톡 두드린다 또또 내 마음을 톡톡 건드린다 설레인다. 별빛처럼 반짝거려 네가 너무 멋져 보여 매일매일 소란해 내 맘이 스쳐가는 짧은 인사 사소했던 얘기도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걸 그저 falling in love. 이 밤을 타는 듯 전해 홀린 듯이